하지 않아요. 울지도 않아요.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잎을 돌아서면 난 몰래 그네께 안녕. 후회하지 말아요. 울지도 말아요. 세월이 흘러 가버린 뒤 먼저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잎을 찾아와서 다시 또 흐느껴 울 안녕.